손가락 끝도 없이 시간이 돌고 돌아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도 날 멈출 순 없을 거야. 계속 걸어 그 속으로 끝도 없이 계속 걸어 그 속으로 끝도 없이